그대를 알고서 조건도 없이 내 마음 다 바쳐 사랑합니다. 그대 사랑함에 있어 무얼 바래요.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생명 다 바쳐 사랑하며 살아가리라. 당신도 내 호흡이 멈추기 전에는 딴 생각 하지 말아요. 당신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날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나요? 나를 사랑함에 있어 무얼 아껴요?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